잠시 돌아서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. 하지만 견뎌야 해. 추억이 아름답도록 그 짧았던 만남 더 슬픈 우리의 사랑도 이제 이별은 나